여러분들 지난 2년이 지났습니다. 이 로마서 강해를 한 지가. 근데 그 마쳤어요. 혹시 마친 거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예. 네. 그래서 이게 한 책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아, 그럼 다음 책으로 뭘 해야 될까 고민이 많았는데 이미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지만 어떤 책을 골랐지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제가 왜 이제 요한계시록을 선택해 냈는지 아주 간략한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저 자신과 그리고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어렵다는 편견을 깨버리고 싶었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레위기 자주 보시고 묵상하고 레위기 말씀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아, 나는 내 최고의 성경책은 레위기다. 내가 가장 아끼고 가장 즐겨보는 책은 레위기다 하시는 분 계시면 혹시 손 한번 들어주시면 제가 그분께 사사를 받겠습니다. 예, 정말 존경하고 싶어요. 레위기를 혹시 그렇게 묵상하시고 읽고 그 레위기 말씀에 푹 젖어 계신 분이 계시다면 아, 정말 대단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많은 사람들이 레위기를 깊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클래식 음악이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주 듣는 작곡가의 음악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으면 알 사람 누구 있죠? 모차르트, 베토벤, 그렇죠? 바흐. 예, 많이 아시는데. 근데 이게 이제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 클래식 라디오를 제가 이제 운행하면서 자주 듣곤 하는데, 거기 진행자가 그러더라고요. 클래식 통계를 내면 수많은 음악들이 있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듣는 음악은 몇몇 작곡가의 음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곡가의 음악을 계속 다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총 몇 권이 있습니까? 66권이 있죠? 그런데 그 66권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만 쳐도 자주 읽히는 성경은 얼마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눈치채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자주 읽힐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왜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이제 깊이 성경 목록에 있는 거죠? 마치 레위기처럼. 왜 요한계시록이 깊이 하게 될까요? 하나입니다. 그게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교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교수님, 히브리어가 어렵습니까? 아니면 헬라어가 어렵습니까? 예. 여러분, 구약성경,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성경의 원어는 뭐죠? 히브리어고 신약성경의 원어는 헬라어,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만약에 택해야 한다. 좀 쉬운 거 하고 싶잖아요. 히브리어와 헬라어 둘 중에 어떤 게 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까? 물었더니 일단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해볼게요. 뭐가 더 어려울 것 같으세요? 둘 다 그렇죠. 이게 제가 그 정답을 이미 예상을 했습니다. 둘 다 어려워요. 근데 정말 딱 하나만 택해라고 한다면 네, 헬라어. 근데 그 교수님의 대답이 참 지혜로우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김전도사님, 덜 공부한 게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답입니다. 히브리어가 어렵냐 헬라어가 어렵냐 둘 중에 어떤 게 어렵냐 하면은 덜 공부한 게 훨씬 어렵습니다. 저는 거기서 딱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다시 말해 무언가 내가 어렵다고 느끼는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은 왜 어렵게 느껴집니까? 내가 자주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이 점심 먹고 나서 우리 세 가족 다음 주에 환영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 주에 뭐가 있다? 새가족 환영회 언제 있습니까? 다음 주 2부 예배 광고 시간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꼭 새가족분들 기억 이렇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영상을 만들어야 됐어요. 그래서 영상을 만들려고 몇몇 분들에게 이제 인터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메라를 딱 들이대면서 제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많은 분들이 못하겠다고. 이제 딱 카메라 내니까 이게 안 되겠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그렇죠. 왜 어렵죠? 이 카메라 앞에 서는 게 굉장히 낯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반대로 요즘 청소년들에게 이거 영상 한번 찍어달라 하면 어려워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죠? 요즘 아이들 무슨 세대입니까? 우리 유 선생님이 다 알려주는 유튜브 세대입니다. 예, 유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유튜브에서 모든 걸 다 배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핸드폰을 가지고 촬영을 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 아이들은 이런 걸 부탁을 해도 별로 어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그들은 이것에 굉장히 밀접하고 자주 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무언가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은 그것이 진짜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잘 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도 똑같기 때문입니다. 덜 접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저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선택하면 의도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씩 이 본문이 익숙해져서 이 요한복음이 어렵다는 편견이 깨지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함정이 있습니다. 한 가지 함정이 무엇이냐? 실제로 요한계시록은 어렵다. 실제로 어렵다는 거예요. 예. 네, 내가 요한계시록을 자주 접하고, 이렇게 자주 읽어도 여전히 어려워요. 왜 어렵느냐?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상징적 표현들이 이 요한계시록 안에 많이 쓰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그 걸림돌이 되는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와 더불어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기로 유명한 책입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구약 성경을 잘 모르잖아요? 그럼 요한계시록이 잘 안 읽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은 이 공동체와 우리와의 차이점이 납니다.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은 공동체는 뭐에 익숙했죠? 구약 성경에 익숙했어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우린 지금 어떻습니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나마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책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그렇죠. 정답이 나왔습니다. 뭡니까? 시편입니다. 여러분들 시편은 익숙하시죠? 저희 이번 찬양대회 때 뭐 부르죠? 시편 몇 편? 1편 부릅니다. 제네바 찬송가 시편 1편을 불렀는데 그 시편 1편 1절이 무엇으로 시작되죠?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익숙해요. 근데 놀라운 게 무엇이냐? 이 요한계시록 안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몇 번 쓰였는지 아십니까? 무려 7번이나 쓰였습니다. 굉장히 많이 쓰였죠.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물어보는 거예요. 야, 요한계시록 요즘에 듣는다며? 요한계시록 무슨 책이야? 물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복 있는 사람에 관한 책이야 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복 있는 사람에 관한 책이야. 같이 말해보십시오. 네, 한 번 더 얘기할게요. 무려 7번이나 나온대. 네. 이제 좀 요한계시록이 좀 쉽게 느껴지시죠? 예. 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어렵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쉽게 접근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복 있는 사람이란 표현이 쓰인 거 알아? 몇 번 쓰였는지 알아? 이렇게 아는 척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네.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복 있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복 있는 사람의 복이 되시는 누구에 관한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다 함께 요한계시록 1장 1절, 우리 본문 성경 표신 부분 1장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항상 첫 줄이 중요합니다. 첫 줄에 뭐라고 나와있죠?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다? 계시다. 무슨 얘기냐? 요한계시록은 누구에 관한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라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요한이 이걸 적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스토리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대기다. 이렇게 적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계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라는 단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계시를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요한 계시록을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는 것이에요. 계시가 뭔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계시가 무엇입니까? 계시는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았지요? 계시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주님이 당신을 친히 열어서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계시에는 핵심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제가 만약에 소개팅을 한다고 해봅시다. 여러분들 잠깐만 소개팅으로 혹시 결혼하신 분들 계십니까? 아 중매. 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소개팅 요즘 말이고요. 중매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신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중매를 맺을 때 남자와 여자가 있으면 서로에게 정보를 알려주지 않습니까? 아, 이 남자 이런 애야. 이런 뭐 여기 직장 다니고 뭐 하고 뭐 몇 살이고 이런 이름 이렇게 정보를 알려주잖아요. 또 여자 남성한테도 뭐 이렇게 여자는 어떤 여자야 이렇게 정보를 알려주지 않습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 중매쟁이가 서로를 계시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 중매쟁이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남자는 이 여자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굴 통해야 합니까? 중매쟁이를 통해야 돼요. 숨겨져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정보가 어떻게 됩니까? 드러났습니다. 그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얘기 잘 듣고 아 그런 여자군요 하고 고개만 끄덕거리면 끝입니까? 아니죠. 뭘 결정해야 됩니까? 만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계시의 특징이 무엇이냐? 계시는 반드시 그 계시를 들은 사람의 반응을 요구합니다. 계시를 듣고 끝나는 건 없다는 거예요. 아, 잘 들었습니다. 하고 끝나는 중매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날지 말지를 결정해야 돼요. 누구는 그 계시를 들은 사람은요. 다시 말해서 반응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계시의 특징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계시를 오해합니다. 계시를 뭘로 가장 오해를 하느냐? 점치는 것처럼 오해합니다. 점치는 것도 무엇이죠? 미래, 숨겨져 있는 것을 미리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에는 무엇이 필요 없습니까? 관리계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점을 쳤다고 해서 그 점쟁이와 막 관계가 깊이 막 맺어 그럴 수는 있겠네요. 더 알려주십시오 하면서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 점은 단순히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지 관계를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쉽게 빠져들 수 있는 우상 숭배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빼놓고 하나님을 나의 목적으로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가 알라딘의 요술램프입니다. 혹시 알라딘 보셨습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있는데 이걸 요술램프를 이렇게 쓱쓱쓱 하면 누가 나옵니까?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니를 이렇게 만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바로 1, 2, 3번 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니와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끝나게 되죠. 네. 근데 그 알라딘이 왜 지니와 계속 가느냐? 알라딘은 그 소원을 말하는 거에는 별 관심이 없고 말 그대로 알라딘과 관계를 맺는 것.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라딘의 요술 램프로 만들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계시는 분명히 그 계시를 들은 자에게서 반응을 요구하는데 우리는 그 계시를 그냥 잘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든 이유는 딱 하나죠. 우상은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내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나의 욕망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내 욕망은 보이지 않는데 그 욕망이 잘 보이도록 표현한 것이 우리의 우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우상은 나에게 명령하지 않아요. 너무 편하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단순히 숨겨진 것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봤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 계시록을 읽을 때의 가장 큰 위험성입니다. 이거는 쉬운 책이 아닌 거예요. 그런 면에서 어려운 것입니다. 내용이 어렵기도 하지만 이 요한 계시록은 말 그대로 딱 첫 줄부터 딴 거 이렇게 가리지 않거든요. 그냥 빡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러니까 이것을 읽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에 대한 그러니까 그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느냐 복 있지 않은 사람이 되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복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한 표현이 몇 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일곱 번 나온다 했습니다. 오늘 그거 다 한번 쭉 볼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화면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첫 번째 복 있는 사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부분인데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매라. 우리 첫 번째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누가 복이 있다고 합니까? 그렇죠.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결시켜 가시면 됩니다. 단순히 복이 있는 사람이 일곱 번 나온다 이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지를 이렇게 같이 연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복이 있답니까? 누가 복이 있답니까? 벌거벗지 않고, 그렇죠? 자기를 지켜서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러분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이제 세 개 남았습니다. 다섯 번째,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이번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오케이. 그 다음 여섯 번째 요한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눈치 벌써 빠르신 분들은 채셨겠지만 이 여섯 번째 복은 사실 이미 한번 언급됐습니다. 언제 언급됐죠? 그렇죠.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장 3절과 같은 복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번 복이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는 몇 가지인 거죠? 여섯 가지인 거죠. 왜냐? 첫 번째랑 여섯 번째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복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왜 아까 말씀드린 1번과 6번이 똑같느냐? 이게 서론이고 오늘 읽은 것이 서론이고 지금 그 6번 22장에 있는 것은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론이랑 결론이랑 이렇게 맞춘 거예요. 그래서 같은 복이 나오는 겁니다. 네, 다시 6절을 보여주십시오. 6절을 보시면 6번 요한계시록 22장 7절 이 부분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여러분 책을 보면 서론이 있고 결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은 서론이랑 결론이 똑같아요. 같은 복으로 처음을 시작하고 그 마지막도 복으로 마무리를 짓는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까? 그 예언의 말씀 어떻게? 지키는 자. 네. 오늘 1장 3절에서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하는 자? 지키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계시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을 요구한다? 반응을 요구합니다. 소개팅, 중매를 만약에 받았다. 그럼 중매쟁이에게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계시 받으면 그걸 들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만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예수를 드러내셨습니다. 드러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무엇을 요구합니까? 지켜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왜요? 그 지키는 자가 무엇이 있기 때문에?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을 때 이게 어리둥절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요? 처음과 끝을 그냥 딱 박음질을 해놨거든요. 어떤 자가 복이 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구약 성경에 있는 구절들을 많이 인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시편에 있는 말씀들도 많이 인용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복 있는 사람이 나오는 시편이 몇 편이죠? 1편이죠. 우리 구약 성경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요한계시록 이렇게 끼시고요. 시편 1편으로 가주십시오. 시편 1편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과 이 요한계시록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둘 다 그림 언어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읽었지만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는 머릿속으로 뭐가 떠오르게 됩니까? 그림이 떠오르게 됩니다. 단순히 복 있는 사람 이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의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무엇이 떠오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생생하게 이것이 우리에게 와닿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악인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4절 보십시오. 오직 뭐와 같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게 쫙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읽을 때는 이러한 상상력이 계속해서 발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편 1편과 요한계시록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근데 이것은 사실상 성경 전체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복은 그 복이 등장하면 반드시 갈림길이 생긴다는 겁니다. 복은요, 그 복이 딱 등장했으면 어떤 사람이 중립상태로 있지 못합니다. 복이 딱 나오잖아요. 그럼 그 복은 반드시 갈림길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갈림길이 무엇입니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편 보십시오. 복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복으로 시작되고 바로 갈림길이 쫙 뻗어지는데 한쪽 갈림길은 무엇입니까? 악인. 다른 갈림길은 무엇입니까? 의인. 이렇게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중간지대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복은 항상 그런 식이에요. 여러분, 복이 언제 우리 처음 보게 됩니까? 제일 유명한 복에 관한 게 무엇이죠? 아브라함 부를 때,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가 너를 복의 무엇으로 삼겠다? 근원. 근데 그렇게 말하고 나서 또 갈림길이 쫙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뭘 내리고?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뭐하겠다? 내가 저주하겠다. 갈림길 나오죠.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 또 복에 대한 거 나올 때 복만 언급됩니까? 뭐 나오죠? 저주가 언급됩니다. 시편 우리가 1편에서 봤듯이 복은 악인과 의인을 나눕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복이 7번 나오는데 요한계시록도 계속해서 이렇게 둘이 나눠집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다른 하나는 용과 짐승에 속한 자. 이렇게 나눠져요. 또 음녀 바벨론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어린 양 신부인 새 예루살렘이냐 이렇게 나눠진다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뭐 추석 특선 영화나 이렇게 TV에서 제가 영화를 보고 있으면 중간에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내용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근데 이미 영화는 많이 진행이 됐는데 그 내용을 언제 다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딱 간단하게 물어보는 게 있어요. 누가 나쁜 놈이야? 영화를 파악하는 제일 쉬운 방법이 뭡니까? 나쁜 놈만 찾으면 돼요. 그쵸? 나쁜 놈 찾으면 그 나쁜 놈과 싸우는 사람 누군가? 착한 놈이잖아요. 이것만 알면 영화 바로 이해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쉽게 접근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두 주인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반응을 요구합니다. 반응. 복 있는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그 계시에 대해서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 계시록은 앞서 아브라함과 신명기와 시편에 나왔던 것처럼 그 복이 나오는데 그 복은 우리에게 갈림길을 제시합니다.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독자로서 우리도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정말 요한계시록답게 읽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첨언을 드리자면 요한계시록은 한국 교회 가운데 특별히 이단 가운데 이것이 오용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 때문에 집 팔고 그렇죠? 다 날렸던 그 중요한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다미 선교회로 들어보셨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런 이단 단체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또 요한계시록을 마치 점치듯이 아 이제 곧 종말이다 이런 식으로만 해석해서 그들의 삶을 다 내팽개쳐 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책임 있는 삶을 요구합니다. 계시가 왔고 오늘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때가 가깝다라고 했을 때 때가 가까우니까 너네 이제 마음껏 살아라. 아니면은 이 너희가 살던 것을 다 내팽겨쳐라가 아니라 어떻게 반응하라?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 볼 때 결국에는 다른 성경에 있는 말씀들과 동일한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깨닫게 됩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은 내가 이거는 특별하니까 마치 여기서 뭔가 다른 특별한 정보를 얻을 것처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65권의 성경과 마찬가지로 이 요한계시록에게 접근할 때 우리의 태도는 무슨 태도여야 됩니까? 겸손한 태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나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듣는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